됐어. 이럴 때마저 넌 됐으니까 남은 전까지 됐어. 물론 너희 부모님께 죄송. 하지만 우리 못가 앞으로 계속. 이럴 바에 너나 나나 뜨거운 청춘 아까우니까 이쯤이야 겠어. 끝내고 싶진 않지만 계속하긴 싫어. 헤어지자는 그 말도 참 쉽지가 않아. 변한 걸까 변한 걸까 이젠 네가 밉지도 않아. 이대로 괜찮을까. 우린 지금 사이놓은 듯 섭씨 백도 참 뜨거웠지. 꺼질김이 보이지 않던 그때 왜 이제 와서 그리운지 내가 좀 차가웠나봐. 미지근한 사이를 다시 어울릴 시간이 너무 길어. 마지막일 때가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더 이상 차가워지긴 싫어. 점점 이 지루함에 지쳐간 나 매일매일 식어가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저 모른 척 내 눈을 감고 있어. 끝내고 싶진 않지만 계속하긴 싫어. 헤어지자는 그 말도 참 쉽지가 않아. 변한 걸까 변한 걸까 이젠 네가 믿지도 않아. 이대로 괜찮을까. 우린 지금 이 지금 계속하고 현재 미래 향기와 기억이 남아 무거워진 네가 날 사랑해.